Mira, tell me, dang. 학교 좀 올려라. Dang. 이번 생은 글렀어 너. Dang. Hip hop, dang. Rap star, dang. Young rapper, dang. 방탄, dang. But can you bang? Worldwide, bang. Chart we bang, bang, dang. Got money, ooh. AP, ooh. 좋은 집, ooh. 누군가의 dream life. How about you? I like you. 이 성공. 네 덕분. 웃기지 웃기지. Yeah. 어이없이 느끼지. Yeah. 솔직히 쟤들이. Yeah. 왜 저리 날린지. Yeah. 차분히 생각해. Yeah. 시간은 많기에. Yeah. 이건 숙제야 숙제. Yeah. 못 푸면 네 문제. Dang. 18, 13, 48, dang. You roll me right. 잘 봐. Dang. 학교 좀 올려라. Dang. 이번 생은 글렀어 넌 Dang. L8, L3, 38 Dang. You wrong, me right. 잡아 Dang. 잠깐만 몸 좀 봐. Dang. 이번 생은 글렀어 넌 Dang. Dang. 내가 보기에 너네는 Dang. 우리 모두가 땡 누가 그 팔이 좋던 간에 나는 땡 전혀 상관하네 honey bear honey bear honey bear honey bear 이 음악은 동의 앞에 왜 알콜이겠지만 배 네 주장이 다 맞아 배 우리 망해가고 있네 불본 네 덕분이 앞에 우리 위 아무도 없네 우리 망해가고 있기에 고맙다 고맙다 고맙다 같이 거무시해줘 고맙다 덕분에 스타디움 덤빌보다 많은 것을 덕분에 많이도 얻었다 아차가 내 사 친구들아 나 내가 곧 퇴겹이 되게 우린 앞으로 바람대로 도망할게 네 계속 걱정해 L8 L3 38 Dang You roll me right 잘 봐 Dang 학교 좀 올려라 Dang 이번 생은 글렀어 너 Dang 1-8-1-3-3-8 Dang You rock me right 잘 봐 Dang 잠깐만 멈춰봐 Dang 이번 생은 글렀어 넌 Dang 계속해 산소리 땡 어릴 적 좋아함 얼음 땡 난 띵동 넌 땡 넌 칠끝 난 땡 라면 먹고 잔 얼굴 땡 떨거지들 두열 땡 날 봐 난 네 얼땡 네가 쩔어 뭐죠 개얼탱 너무 얼탱이가 없어 말에 턱턱 뜸어도 양해를 촛촛 바랄게 내가 말투 변이 좀 부족해 그래 또 말은 바로 또 하는데 입이 자꾸 비뚤어지니 좋아서 너무 좋아서 헤이러도 없는 래퍼들은 좀 닥쳐 너의 헤이러가 어딨어 눈 씻고 세수한 뒤 거울을 봐 거기 숨쉬는 바로 너의 헤이러 우린 셀럽보다 셀러브레이트 아직 엑셀 노 브레이크 네가 뭔데 날 인정해 이름값 하는 개구리들 음을 안 해주기를 간절히 기도할게 Dang L8 L3 38 Dang You wrong me right 잡아 Dang 학교 좀 올려라 Dang 이번 생은 글렀어 넌 Dang L8 L3 38